be real, boy. Yeah. 똑바로 봐 이게 바로 네가 바파란 beast mode.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바람 필 때 I smoke beat is a beast mod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노래보다 100번 열심히 사지. 랩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중이 떠중이 들어다 가처럼 애너럴.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려. 가는 놈들이 랩이나 막을 놓은 나를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 다시 밖에 못 말해 다 충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자들.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졸라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멋있어 성인들이지. It's a cypher. I'm a rider. I'm a rider like a biker. Oh shit. 거꾸로 돌려봐 B. 넌 하수고 난 구수하지. 실력 힙합 죽는 애들이 내 뒤에서 시윙 겁나하지. Man, what you afraid of? 난 핏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I only give a shit cause I'm a star. I only shoot go ready boss. 난 아냐 부처. But I'm a butcher. 니 탈을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뻗어 니 iPhone. You don'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요금 몇십 돈.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파도돌이나 돌파를 둬. San Paulo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 앉을 자리도 자기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나무들이 내 커리어에 나 파대는 사람들.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t. 불신을 참아낸 인자가 돼 다시 돌아 my turn. 11제 범정교회 관점 Cypher. 이 트랙이 나오면 헤이터들 완전 암정. 부부빈이 시네 이 곡은 합법 함정. 다 빠지게 지멜 다들 hey hey overrated. 터져나와 swag. 어디 가든 짓지 또 어디 가든 잊지. 모든 힙들이 힙지 비례적인 외치. 널 욕하기에 busy. But 난 니트 왔던 삐끼. 모든 언니 call me 삐삐. 누가 나 보고 욕하고 그래. 네 상황이나 보고서 오라고 그래. 난 안 부를 게 없어 다 보라고 그래. 비디비디위 위글위글링 징글징글링 뒹굴뒹굴지 빙글빙글지 또 위글위글 힘 지금 링 위래위래 지배를 하는 신 이름 모르게. 이건 맛보기 일뿐 아직은 간식. 내 랩은 곧 입에 채우는 한식. 그래 내 나라 한국 어설픈 영어 지그리는 랩 만식이들 다 봐라 지금 누가 네 위에 있는지. Hater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나무들이 내 커리어에 나 파대는 사람들.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t. 불신을 참아낸 인자가 돼 다시 돌아 my turn. S-U-G-A-A-K-A-I-S-D 두 번째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수근대 내일 Take a rest of boat. 아주 전까지 깔아놓은 내 빛 선택의 사방 걷어 살아 송신은 내 음악들의 생일. 난 비트랑 작구로 타는 애기 무당 That's me. 대빛 속에 비친 내 모습 안에 가게 무샤 등근하는 얼태치 혀로 깨끼 부려봤자 그건 랩핑 오늘 탱이 넌 피들은 땡기 내가 때리는 목적은 나의 패왕 랩의 패기. 건방 떠난 래퍼들 보잡 들을 잡았다 넉락시켜버리는 내 소잡 고작 그 따위 말로 날 급딜해봤자 난 더 강해져 불가사이. 난 니들의 시기 질투를 먹고 자르는 불가사이. 알다시피 내 목소린 좀 걸린 남자든 여자든 랩으로 홍콩을 보내는 유연한의 연어래 이목이 사수위 난 항상 정상위 예 정상 최상위 멈추지 않는 떨김 wow.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엿매기든 니들이 좋을 때 우리 새 게임 존 아이를 허투루 처박은 행진들 내 기준에서는 너도 알겠어줘. 내가 뭐 외기든 내가 뭐 빼기든 어쨌든 자쨌든 가요계 새끼든 이름은 건대기 대기에 세리면 폭풍 기사대기 찹찹찹. Hater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